안녕하세요. 2017년 1월에 만나는 아, 그 노래가 있었지. 당신의 친구입니다. 아, 그 노래가 있었지. 이 시간은 우리가 좋아했던 노래들의 가사도 들어보고 노래도 흥얼거리면서 옛 추억이 절로 떠올리게 되는 시간입니다. 추억의 동행. 아, 그 노래가 있었지. 성경숙입니다. 2017년 1월, 이번엔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며 둘러보다 노트 한 권을 보았습니다. 때론 일기도 쓰고 때론 메모를 했던 노트입니다. 잠시 글을 읽다가 1997년 8월 12일 화요일에 적어놓은 단편글이 읽어보고 싶어졌습니다. 빨간 드레스 작자 미상. 엄마가 임종의 자리에 누워 계시는 동안 엄마의 빨간 드레스는 옷장 속에서 엄마가 평생 동안 입고 다닌 낡은 옷들 사이에 깊이 베인 상처처럼 걸려 있었다.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고 집으로 달려가 엄마를 보았을 때 난 엄마가 얼마 못 사실이라는 걸 알았다. 옷장에서 그 드레스를 보고 내가 말했다. 엄마, 정말 예쁜 옷이네요. 엄마가 이 옷을 입으신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엄마가 말씀하셨다. 난 그 옷을 한 번도 입은 적이 없단다. 이리 와서 앉아라, 밀리.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할 수만 있다면 너에게 한두 가지 교훈을 들려주고 싶구나. 나는 엄마의 침대 곁으로 가서 앉았다. 엄마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나서 말씀하셨다. 이제 난 머지않아 세상을 떠날 거다. 그래서 어떤 사실들을 보다 분명히 볼 수 있지. 난 너에게 좋은 걸 가르치려고 했었다. 하지만 난 너에게 나쁜 걸 가르쳤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난 늘 생각했다. 좋은 여자는 자기 차례를 내세우지 않는다고. 언제나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고. 언제나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걸 먼저 하고 자신에 대해선 맨 나중에 생각해야 한다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자신의 차례가 오겠지 하고 나는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런 때는 결코 오지 않았어. 내 인생은 언제나 그런 식이었다. 내 아버지를 위해 일하고 내 오빠들과 언니들 그리고 널 위해 일했지. 엄마는 정말 엄마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셨어요. 밀리야,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니었다. 너희를 위해서도 내 아버지를 위해서도 그걸 모르겠니? 난 가장 나쁜 짓을 했단다. 내 자신을 위해선 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 저쪽 방에 계시는 내 아버지는 지금 걱정이 돼서 벽을 바라보고 앉아 계신다. 의사가 아버지에게 소식을 말했을 때 내 아버지는 슬픈 표정으로 내게 다가와 떨면서 말했지. 죽으면 안 돼, 여보. 내 말 들려? 당신이 죽으면 우린 어쩌라고. 우린 어떡하라고? 내가 떠나면 물론 힘들겠지. 내 아버지는 너도 알다시피 후라이팬 하나도 찾지 못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 난 어딜 가나 너희들 모두를 위해 무료 봉사를 했다. 난 가장 먼저 일어나고 가장 늦게 잠자리에 들었지. 일주일에 7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밥을 해야 했어. 그러면서도 난 가장 적게 먹었다. 난 이제 내 오빠들이 자신의 아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본다. 그걸 보면 난 속이 뒤집힌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친 건 나였고 그들은 그것을 배웠으니까. 그들은 여자란 봉사할 때를 제외하고는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배웠으니까. 내가 저축한 돈은 한 푼도 남김없이 너희들의 옷과 책을 사는 데 들어갔다. 그것들은 꼭 필요한 것들도 아니었어. 난 나 자신을 위해 뭔가 아름다운 것을 사려고 시내에 쇼핑을 나간 적도 없다. 단 한 번 작년에 저 빨간 드레스를 산 것을 제외하고는 난 그것이 20달러라는 걸 알았지. 그것은 특별히 내 자신을 위해 주문한 것도 아니었어. 난 세탁소에 돈을 내러 가는 중이었지. 어쨌든 난 이 큰 상자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 내 아버지가 말했지. 당신 그런 옷을 어디에 입고 가려고 그래? 오페라라도 보러 갈 거야? 내 아버지 말에 맞았다. 난 그 옷을 옷가게에서 한번 입어본 것 말고는 한 번도 입을 기회가 없었어. 밀리야, 난 언제나 생각했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욕심내지 않으면 저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돌아온다고. 하지만 난 그것을 더 이상 믿지 않아. 난 생각한다. 신께서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모든 걸 갖기를 바라신다고. 너에게 말하고 싶다, 밀리야. 만일 어떤 기적이 일어나 이 병상에서 내가 일어나게 된다면 넌 완전히 다른 엄마를 보게 될 거다. 왜냐하면 난 달라질 테니까. 내 차례를 주장해야 하는지도 거의 잊었어. 하지만 난 배울 테다, 밀리야. 난 배울 거야. 엄마가 임종의 자리를 누워 계시는 동안 엄마의 빨간 드레스는 옷장 속에서 엄마가 평생 동안 입은 낡은 옷들 사이에 깊이 베인 상처처럼 걸려 있었다. 엄마가 나에게 남긴 마지막 말들은 이러했다. 내게 약속해다오, 밀리야. 넌 엄마의 뒤를 밟지 않겠다고. 그것을 약속해다오. 난 약속했다. 엄마는 숨을 한번 들이신 다음 자신의 차례를 택해 세상을 떠나셨다. 사랑이 time.

왠지 당신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내가 만든 과거 속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절반의 책임마저 당신은 모르겠지요. 지나간 날을 추억이라며 당신이 미소 지을 때 기억해요. 슬픈 여자 마음에 상처뿐인 흔적을 달라며 사랑은 잔인하게 떠나가요. 너처럼 나도 변하겠죠. 하지만 그날까지 내가 어찌 살아낼까요? 벌써 그댈 보고 싶어요. 사랑이 날 또 아프게 해요. 사랑이 날 또 울게 하네요. 그렇게 사랑했던 추억마저 잊어달라면 사랑은 잔인하게 떠나가네요. 이렇게 또 하루가 지나가네요. 그 어느 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라는 책 제목을 보았습니다. 참 잘 지었다는 생각을 했었지요.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영어에 이런 법칙이 있었다니. 무작정 한 단어 한 단어 외워야 하는 걸로만 알았던 저에게 영어에도 한 번에 여러 단어를 외울 수 있고 일정한 법칙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안타까운 적이 있습니다. 이런 법칙을 왜 선생님들은 알려주지 않았었을까? 교과서에 있는 단어만 외우고 시험 보고 성적이 높다 낮다 기준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이제 와 보니 꽤나 단편적인 것이었지요. 우리는 단편적인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만 가르쳤고 하나만 알았습니다. 요즘 설민석 씨의 역사 강의 들으면서 생각합니다. 저런 감동적인 꼬리에 꼬는 무는 우리의 역사를 그들은 무감각적으로 가르쳤고 무턱대고 나는 졸면서 외웠습니다. 그리고 시험 보면 잊혀졌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나에게 아무런 감흥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는 나의 역사를 만듭니다. 나의 역사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타이에 의해 라디오 교육을 받았고 그냥 해봤던 그 라디오 방송은 나의 모습을 담은 사진처럼 나의 이야기와 목소리를 담은 참으로 소중한 사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또 전통시장에서 음악방송을 하게 했고 전문 DJ라는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우연히 창업교육을 받다 요즘 대세인 투잡을 가진 이가 됐다며 근황을 얘기하니 신기한 듯 호기심 가득해 합니다. 그리고 2월에 글쓰기 교육이 있는데 나의 이런 변화를 교육생들에게 이야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2017년 다시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해의 시작. 넓은 언덕배기 들판에 올라 팔베개 하고 누워보렵니다. 다리 한짝 올리고 파란 하늘 보며 흰 구름으로 그림 그려보렵니다. 2017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렵니다. 항상 지금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